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업적 토론회가 방글라데시, 메이코, 탄자니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 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김일성 주석은 세계가 경탄하는 기적과 성과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진보적 정당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검추동하고 있는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한편 태양절의 점에서 로마니아, 타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잠비아, 앙골라에서는 우리나라 영화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